불가리아 조선친선 협회가 뷸레찐 7월 호를 발행했습니다. 뷸레찐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 등의 제목에 걸들여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뷸레찐은 또한 우리 민의 조국 통일 위협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글을 게재했습니다.